기다래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님이신가 꿈이신가 날 데려가 주어요 메밀꽃이 바람결에 하늘거리며 물레방아 꽃내음에 눈시울이 뜨겁네 보지 못해도 난 보지 못해도 않겠어요 물소리에 바람소리에 세월이 흘러가도 돌아와줘요 돌아와줘요 나를 잊지 말아줘요 않게